아미타 삼존불, 고려 14세기. 좌상의 아미타불상은 얼굴이 계란형으로 갸름하며 이목구비가 단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가부좌한 자세에 오른손을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내려서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 구품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머리의 중앙 계주, 속옷인 승각기의 띠 매듭과 왼쪽 가슴에 달린 마른 목걸의 치례 장식, 왼쪽 팔뚝 위에 겹쳐진 옷주름 형식 등은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불상은 고려 후기 14세기에 유행한 양식의 작품이다. 아미타불의 협시 보살인 대세지 보살상과 관음 보살상은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다.